자꾸 불안해져 너의 곁에 있는데 난 외로워져 내 마음속엔 오로지 너뿐인데 더 이상 나를 모르는 척 돌아서지 말아줘 사랑해 너도 내 맘 알고 있지 내 앞에 보고 숨지 말아줘 나 혼자서 널 꿈꾸고 널 기다리는 게 난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사랑해 항상 아.